지워 내 가슴에 묻고 꼭 있겠다 다짐해 놓고 또 난 울어 또 난 울어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널 다 잊고 지낼 거라 생각했어 항상 내쉬는 숨속에도 너의 향기가 스며있고 한발 내딛는 걸음에도 난 너를 따라가 주먹에 어디에도 없는 너만 찾고 어딜 보면 보일까 어딜 가면 잡힐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또 널 꺼내고 모든 순간이 바람처럼 내 맘을 흔들다 가면 또 나